원하는 걸 골라보죠. I can show you need help 하지 나란 stick girl. Bing bing 아까를 먼저 나도 좀 봐봐. Get to the wind we should get a fire. 우리들은 럭을 총모양으로 whoop whoop. Baby yeah yeah yeah 겁을 내지 말아줘. Yeah yeah yeah think about 내 별이 Yeah, yeah, yeah. 잠시 되지 않아 정말 나도 환하게 널 만들어 yeah, yeah, yeah. 더 세게 융화라는 것 yeah, yeah, yeah. 지구 말로는 그거 LV 네 맘이 시키는 대로 말해 뜻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말이야 우리끼린 달달하게 팍팍 sugar 눈치 따윈 보지 말고 내가 벗으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팍팍 믿어 너만 그래도 돼 뭔 내 그림 너의 것이야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Sticker Sticker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Like a sticker You know that I'm falling off. 간직심이 솟구치네. Who put this all together? I'm the sticker for your love. 그니까 보인다면 들린다면 바로 대답해 like baby. Diving. Yeah yeah yeah. 이끌리는 느낌새. Yeah yeah yeah. Talk about 너의 중력. Yeah yeah yeah. 너무 세게 달게 난리. 아주 가리야 내 태도가. Yeah yeah yeah. 정신도 못 차리는 girl. Yeah yeah yeah. 거부할 수 없다가 baby girl. Yeah yeah yeah. You treat me like a boy. 꿈을 쫓는 어른아이처럼 말이야. Falling into my love, my sugar. Hey. 들어봐봐 이건 절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야. 가져왔던 내 모든 감정들은 너 맞이하기 위한 것. 네가 보스란 그 말이야. Woo!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Melodrama 너 없인 관객이 하나도 없는 그런 monodrama 우리 같이 둘